날 깨운 감각을 따라 단 곳에 네가 있어 느껴져 You're my savior, my desire 반짝인 눈빛 내 가슴 속은 blazing 심장이 터질 듯해 너무 빨라진 듯해 이젠 점점 차오르는 내 게이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이미 준비가 됐어 난 I can take you high 이제 시간이 됐어 저기 높은 곳으로 멈춘 듯이 태워 이불 꽃을 light up I can't take you high 이제 시간이 됐어 Can't take it no more 저기 높은 곳으로 지금 너를 데려가 Oh baby 눈감 잡아 순간에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You're the only make you high 우리 둘의 마지막 rally point Yeah we running running we burning burning burning Sparkle 불꽃이